미제의 무모한 핵전쟁 광기를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14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소년단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전영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제재 결의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버림으로써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배움의 글소리가 더는 울려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가장 야만적인 보험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만약 미제가 이 땅 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영약 손에 총을 잡고 복수의 성전에 떨쳐 일어나 용감히 싸워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들의 번때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